근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었는데 그때 별명이 데틀러? 네, 데틀러 약간 그런 거였어요. 약간 히틀러. 독재 반을 독재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좀 엄격하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진짜 막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연이는 정말 반장의 그런 이미지, 반장의 모델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어, 막 성실하고 성격도 좋고. 와, 주체성도 강하고. 고마워요, 언니. 그만할게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반장이랑 국어부장이라고 과목부장이 있거든요. 국어? 네, 국어부장. 그러면 한국어. 네네. 맞아요? 국어부장이랑 국어부장, 반장이랑 반장. 동아리장 이 세 개를 겸직을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도 동아리 있었어요? 네네네. 국어 관련 동아리 있었는데 네. 그래서 막 다른 선생님들이 저한테 혼자 다 해먹는다고. 그러면 1년 동안 아니면 한 학기? 1년 동안. 1년 네네. 동안 세 개를 같이 했죠. 세 개 같이 했어요? 我们的松文他在读中学的时候呢，他一年内兼任三职，是哪三职呢？班长就是班长，科目部长，科目部长，也就是我们中国的这个课代表。那他是国语部长，就相当于是语文课代表的意思了。还有是通阿里长啊，就是社团的这个团长，很厉害哦。 바쁘겠네요. 그때 그때부터 강연 좀 더 심해진 거 아니에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애들이 속썩이고 이러면 또 중간에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중간에서 타협을 보게 해야 되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네. 고1 때 네. 반장이었거든요. 네. 한국의 반장은 네. 어떤 역할 맡아요? 주로 어떤 일 해요? 주로 반장 일단 우리 다 해도 반장 했었어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반장 부반장 제도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쭉 했었어요. 我们的台黑也不得了啊，他是从小学三年级啊开始，一直到高中二年级高二为止。一直就是担任这个班长，要么就是副班长的职务。 그초등학교때정교부회장하고그랬는데정교부회장 정교에서네 아초등학교때가아니죠중학교때 중학교때 네정교부회장그랬는데맞아그근데그때너무이제많이하고이러니까지쳐서그런지이제는막동아리장이런것도정말 보지않게네 그렇게되더라고요근데반장주로하는거가장먼저생각나는게갑자기인사시키는게갑자기생각나요 대표로인사를해요반장이、네、수업전에수업끝날때 제가이게좀한국의독특한문화라고생각해요、 네、 제가옛날에한국뭐수의여중거기가서중국어가르쳐준적이있었어요、 네、 중학생들한테그래서교실에들어가자마자반장이 뭐일어나 네차렷 어차렷 정례 그러면다일어나서안녕하세요 한국분에같이인사 네맞아요 해주는거예요 네 일어나서하는거예요그래서아이런문화가있구나그때너무신기했었어요 那在还小一点的时候呢，在韩国的话，班长有一个职务，就是说需要在每节课的上课之前和下课之前，让全体起立，然后向老师敬礼这样的。那我之前在韩国的一个中学有做这个短期的中文老师，然后我第一次进那个班级的时候，全体同学就。起来站起来然后班长带领着大家向老师问好所以那个时候觉得说哇果然是儒教的国家 근데그런것도하고아무래도반을가장잘통솔해야하는사람이니까중간역할이죠선생님과학생들 네다리역할그래서뭐통솔못하면혼나기도하고 전달사항전달해주고 전달하고 숙제있으면은저는좀숙제같은것도다일일이챙겨줬거든요 하라고 몇 번 반복해서 말을 해줘요. 그리고 뭐 전달사항 전달해주고 자습 시간에는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떠든 애들 다 쫓아내고 약간 이런 역할을 그때부터 약간 저희 네. 아, 그거는 중국에서도 그래요. 아 그래요? 반장 되면은 말 제대로 안 듣는 학생들한테 네 맞아요. 지적해주고 네. 벌금 걷고 막 이런 역할. 벌금도 내요. 네. 지각비 이런 거. 아 그런 것도 하고 아무래도 반 분위기는 반장 부반장 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희 반이 되게 단합이 잘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반장 부반장 주도로 뭐 선생님 결혼하실 때 뭐 영상 만들고 또 합창대회 노래 준비하고 이런 것도 하고 고3 때는 저희 반장 부반장의 역할을 되게 잘해줘갖고 지금까지도 매 학기마다 저희 반창회 하고 같이 MT 가고 지금도요? 네 지금도 되게 지금도 학기마다 뭐 고등학교 시절에 동창들 같이 네, 고3반. 뭐 모여서 고3반만? 네 고3반 반장 부반장이 되게 잘해줬어요. 그래가지고 MT 같이 가고 MT 가서도 프로그램을 다 짜와요 반장이. 반장이 네, 게임부터 와, 시작해서 고3 반장 진짜 제일 고생 많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저도 그래서 고3 때는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친구는 되게 반장 체질인 친구예요. 역시 우리 팀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되게 특별한 친구였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나 기억나는 거는 이제 중2 때 한국에 흔히 중2병 아시죠? 아 중2병 그 뭐지 사춘기 사춘기가 사춘기. 되게 심한데 제가 이제 중2 때 이제 반장이었는데 네. 그때 남자애들이 기가 진짜 셌어요. 그래서 통솔이 거의 불가능한 그 정도였는데 한 번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반이. 그래서 이제 막 조용히 시키던 그 찰나에 에이.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로 혼나고 선생님 대신 혼내주고 네, 아니요 선생님이 저를 혼냈죠.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헐. 통솔해야 되는데 제가 딱 타이밍이 딱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저보다 진짜 거의 애들 다 두 배 막 이랬으니까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중2 때. 据我们塔黑和松文的介绍啊，他们在做班长的时候，其实，班长要做的事情还是真的是蛮多的啊。比如说，像松文说的，在自习课的时候，你得要管纪律啊，然后你得要督促学生学习，然后啊，你要不听话的话，你还得进行一些什么思想教育啊。然后，像我们塔黑说的啊，高二、高三的那个时候啊，他记得就是老师结婚那。班长和副班长就要组织大家一起比如说做一些视频啊送给老师啊然后包括还有学校里面的一些歌唱比赛那也是班长副班长的需要来带动的一个事情那包括自习课的时候或者说是平常的时候班级特别吵那正好被老师逮个正着那老师首先就是找这个班长来这个批评这个班长所以班长还得挨这个老师的骂啊等等等等的还是从小就是比别的学生要承受的更多一点吧그러면한국에서반장은어떻게뽑혀요중국에서는두가지방법이있는데하나는학기초에그선생님선생님이렇게말해줘요누가반장할래그러면지원으로그거나지원으로그냥한방법이고또하나는뭐한달지나다가한달지나서학생들이뭐투표하고이명로투표하고그렇게뽑아요 한국에서는보통계약하고한일주일뒤에뽑잖아요 그쵸 처음에한일주일기간은임시반장이라는게있어요성원씨도있었어요임시반장 서로이제학생들이서로모르잖아요어떤이친구가어떤성격을가졌고이친구가어떤친구인지그래서보통앞에자리에앉은친구한테그때는선생님이지정을했어요너가임시반장이야그리고일주일동안그친구는임시반장으로서의역할을해요근데그친구가그대로반장이되는경우도많고 진짜요? 아니면은그냥다른친구가되는경우도많고반분위기따라다른것같아요 뭔가임시반장就是临时班长약간그대학교의 기장? 기장의 느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약간 저는 성격이 좀 틀렸던 게 임시 반장이 주로는 작년에 반장 해본 적 있는 사람하고 손 들게 해서 걔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근데 항상 임시 반장 했던 친구들이 반장이 안 됐어요. 그게 되게 항상 투표할 때 나오긴 했는데 아 한국에서는 어떻게 뽑냐면요. 중국이랑 똑같잖아요. 그 처음에 반장 하고 싶은 사람 한 다음에 친구 추천을 또 받아요. 근데 약간 장난식으로 추천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기 하기 싫은데 친구가 저 친구 추천한다고. 추천해 주면은 그 뭐지 칠판에다가 그 이름 적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이 투표하고. 네 그 전에 먼저 연설하고요. 그렇죠. 자기가 연설. 반장이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 반을 네. 어떻게 운영하겠다. 기억나는 이런, 연설 네. 있어요? 저는 딱히 제가 했던 연설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저도 제가 했던 연설은 기억 안 나는데 친구가 했던 게 생각나요. 그거 약간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갑자기 이제 다 뒤 돌아보라고 한 다음에 애들이 다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앞을 보래요. 그랬더니 아 이게 바로 저의 리더십이라고.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친구가 저희 고1 때 반장 제가 그때 부반장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고 한국 선반장의 方式跟我们那个中国还是比较相像的啊刚才有说到这个임시반장就是一个班级诞生以后呢老师会指定一个学生做一个礼拜的临时班长那也很有可能这个临时班长就会变成正式的班长啊，但是大部分的情况还是要通过啊两种方式啊，跟我们国内的差不多。第一种呢，就是说有学生自愿啊，自愿就是说我要做班长啊，那经过大家的认可以后呢，他就成为班长。那还有一种呢，就是学生之间互相推荐，然后被推荐到的人呢，名字就会写在黑板上，然后大家在一起匿名的投票来选举这个班长。那自荐的这一种自我推荐型的嘛，就是他会上去做这个演说我做了班长之后我要为这个班级怎么样的来带动。那刚才台海就有说他高一的时候他自己是副班长，那他的那个班长呢，当时那个班长就很有意思，他在演说的时候呢就让大家一起往后面看，那所有的同学都转过头，然后呢他再让大家一起把头转过来，然后就跟大家说看吧，这就是我的 leadership， 这就是我的领导力。 매투표를해요그렇게해서이제동일한 투표소가나오면다시한번하고이런식으로해가지고반장뽑아요 그래서다혜씨도그때그렇게뽑히게됐어요맞아요추천을받아서그리고나머지학생들이투표해주고와 근데또반장후보가얼마없어요솔직히그리고저는2학기때주로반장을했거든요왜냐면1학기때는서로몰라요그래서보통뭐그냥성실한친구착하고되게선생님말씀잘듣고이런친구가반장1학기때성실하게하고2학기때는약간분위기를지도하는학생이보통그렇게해서저처럼약간장난기많고 이거약간재밌는건데저는무조건1학기반장하려고했어요왜냐면2학기때는수학여행을가요 일이많아져요 수학여행가면딴건아니고장기자랑때춤을시켜요 맞아요맞아요 저는그게몇번당해보고나서는너무이골이난거예요 그래서제가아2학기때는절대안한다고1학기때만할거라고할거면은그래서저는1학기때만했어요거의 他还说他如果要做班长的话他一定会选择做第一学期的班长而不是第二学期因为在韩国一般第二学期都会出去团体去旅行啊，去春游秋游这样子的那这个时候呢就会经常会就是说班长会被怎么说呢会被戏弄吧就是让他跳个舞啊表演一下才艺啊这样的所以他还他有几次这样子跳舞的经验所以他觉得就是说要做班长的话那我就 只做那个第一学期的 궁금한게그러면다혜랑수은이그중학교고등학교다닐때、네、다녔을때 기숙사 살았어요? 아니면 통학했어요? 통학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통학했어요. 네, 통학했어요. 아, 저도 중고등학교 다 통학이었어요. 가까웠어요, 되게. 아, 그러면 기숙사 사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니요, 제가 다녔던 중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아예 없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중국에서 학생들 대부분 기숙사에 살거든요. 어. 그래서 반장은 기숙사까지 다 관리해줘야 돼요. 어머. 너무 힘든데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저 생각나는 게 저 중2 때 담임쌤이 저한테 시키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약간 교무실은 2층에 있고 반은 5층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네. 네, 저는 저희만 5층이고 교무실은 2층인데 선생님이 약간 좀 잘 덤벙거리시는 성격이셔서 저한테 이제 다양한 가위 갖고 오래요. 그 서랍에서 갔다 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번에는 호치키스 갖고 오래요. 근데 어떻게 말해주셨죠? 그때는 핸드폰도 못 쓰는데. 아, 그때 선생님이 이제 반에 계실 때 저한테 심부름을 이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네, 귀찮으시니까. 그래서 그때 좀 살이 좀 빠졌고 3층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아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때 가뜩이나 남자애들도 기가 센데. 근데 그때가 진짜 제일 재밌긴 재밌었어요. 그 중2 때가. 그랬는데 다혜도 初二的时候 经常 被老师시켜 就是 让他去干嘛干嘛 这样的 比如说 你跑到五楼去给我 拿个剪刀 你跑到五楼去给我干什么 然后那个时候 他做班长的那一年 初二的时候 他说他有变瘦 그랬는데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선생님이 좀 반장을 골고루 시키시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약간 그 상점 이런 게 많으면은 선물로 반장 일주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게 과연 상일까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반장일 때 일주일씩 쉴 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네,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좀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가정 환경이 힘들고 되게 어려워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번 학교를 안 나왔어요. 담임선생님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좀 친했거든요. 그때는 고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때? 네, 고1 때. 네.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제가 찾아갔어요.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시키셨거든요. 아, 그 진짜요? 아이 잡아오라고. 아. 데리고 걔네 집에 걔네 집까지 찾아가서 같이 학교로 오는 그런 활동도 하고 정말 거의 정말 아이들을 잡으러 다녔죠. 네. 근데 무조건 반장이 막 뭐 무조건 규칙을 지키고 꼭 이런 것만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반장이 규칙을 지켜야 하고 그런 거는 맞지만 가끔은 뭐 융통성 있게 친구들 말도 들어주고 그래서 한 번은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시험이 끝나고 다들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데 자습을 시켜요 학교에서. 이제 그러면 그때 제가 시험 끝나고 이제 괜찮으니까 애들도 쉴 겸 이게 자습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험이 끝났는데 저 애들이랑 다 같이 이제 빙고 게임을 하다가 자습 시간에 몰래 영어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아, 제가 또 혼냈어요? 엄청 혼났죠. 네. 근데 빙고 게임은 재밌었어요. 애들도 좋아했고. 이거 맞는 티틀인데 빙고. 네네네. 빙고.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시켰거든요. 빙고 게임을. 그런 거 할 때는 뭐 단합도 잘 되고. 저 성원 씨가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저는 뭐였냐면 전학원 친구들이 항상 제 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학 다른 학교에서 전학원 친구. 네, 전학 온 친구들은 항상 제 담당이어서 선생님이 저한테 붙여주시면서 짝을 하게 하고 학교 데리고 다니라고 일주일 넘게. 그래서 항상 전학 온 친구들이랑 함께 다녔었어요. 반장还真的是挺忙的，孙文他之前做班长的时候呢，这个 上课的这个同学当中有一个同学他没有来，一直没有来学校，那老师就让孙文直接去到那个同学家里面，然后把那个同学带到学校里面来，然后让他们让孙文带着那个学生上课这样子。那台黑的话呢，就是那个时候他做班长的时候有负责什么呢？就是转校生嘛，有很多转校生这样的，然后很不太能够很好的适应学校的生活，所以呢老师就让他跟这些转校生们在一起，然后帮助他们更快的适应生活。 그래서고등학교뭐중학교때부터이미도움이이런개념이있었네요 학교도움이 맞아요. 노예가 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 꼭 있잖아요. 저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한 네, 네, 노예 장난으로 막 노예가 되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 좀 은근히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나요, 몇 명. 그래서 근데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모든 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랑도 많이 친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거든요. 어, 아직도 만나고, 네네. 반장하면서 많이 친해졌으니까. 그러면 성은이도 다혜처럼 지금 고등학교에 그 동창들과 뭐 학기마다 MT 같은 그런 활동 하고 있나요? 아니 애들이 안 그래도 계속 말을 하는데 어. 제가 시간이 없고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저희 반은 40명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 다혜는 저희도 한 40명 됐는데 시간 맞는 친구들끼리 가서 전에는 한 20명까지 맞춰서 방학 때 만나기도 하고 네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그때 45명 그 정도 거의 너무 많아요 40명은. 맞아요 너무 네. 많고 그 MT 가는 숫자도 뭐 20명 25명 그 정도. 그리고 고3 때 담임쌤이 되게 좋으신 분이시라 저희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되게 많이. 근데 반창회 할 때마다 선생님이 해외여행을 가세요. 이상하게 의도적인 건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선생님은 아쉽게 못 보지만 저희끼리랑 잘 놀라고 이렇게 카톡방에 카톡 길게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되게 앞으로도 계속 아 다음 반창회 때는 피구 대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피구 대회 피구 아세요? 피구? 네 공놀이 어떻게 놀죠? 피구는 이제 네모난 칸을 두 개를 해놓고 각각 반대편에는 상대 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공 이렇게 날려서 맞추면 아웃되고. 아, 왠지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 왠지 네. 좀 느낌이 와요. 공에 맞으면 이제 죽는 거죠. 네. 저는 피구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프고 무섭고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좀 屁股呢，也就是壁球的意思啊，就是一种躲球的游戏。如果你被球砸中的话，那你就 out 出局了。嗯，各位朋友，我不知道现在在国内的话，一般中学一个班的学生大概有几名？但是，塔黑和松文说，在他们读中学的时候，一个班的班级人数大概是40名左右。 그러면 한국 학교에서 막 반장 말고 반장 부반장 뭐 다른 역할 뭐 있죠? 아까 성원이가 말했던 국어부장. 근데 국어부장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부장이 잘 없거든요. 근데 국어 선생님들 꼭 부장을 두는 걸 좋아하셨어요, 되게. 저희는 과목별로 다 있었어요. 무조건 부장이 있었어요. 그 약간 부장들이랑 하는 역할이 좀 은근 있는 게 뭐 국어에 관한 건 아마 성원 씨처럼 국어 부장들이 다 담당해야 됐을 거예요. 네, 저희는 국어 부장이 할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애들 그러니까 문제집을 한 권씩 나눠주고 그게 숙제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채점을 저희가 다 했어요. 자습 시간을 빼고 이제 하루 종일 그거 채점만 하고 있는 거죠. 아 체크해주고. 네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선생님들의 일인데. 네, 근데 이제 저희한테 다 맡기시고 그리고 뭐 학생 들 숙제가 있으면은 그런 걸 전달해주거나 아니면 발표도 많이 시키시고요. 뭐 시 암송하기 이런 거 이런 것도 많이 시키시고 그리고 저희 국어 선생님은 되게 깐깐하셔서 수업 전에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네. 무조건 복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같이 국어 책을 읽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맨날 같이 따라 국어 교과서를 읽게 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수제 제대로 내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빨리 네.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잔소리 엄청 하고 그랬죠. 잔소리도 하고. 네. 做语文课代表的话，也是要做很多的工作哈。比如说，要催促这个学生交作业，然后老师有什么作业要告诉学生的时候，要通过课代表来传达。然后语文课代表的话呢，还要有的时候。 会要上去发表，或者说是什么诗朗诵啊这样子的。然后松文他之前做课代表的时候，他们那个老师还有一个习惯，就是说上课之前一定要 一定要求这个学生要进行上一节课的复习，那课代表就要站出来带领大家一起做这个复习的工作。 또생각나는게저희이제반장부반장주도로같이시험문제예상문제만들어서같이칠판에놓고공부하기도하고그런활동도했었고다음에또뭐있죠 뭐홍보해주거나뭐칠판에다가뭐글써주거나막이런사람없나요 석이있어요 석이인가요 네석이 석이가하는일이또출석부관리출석부를매일교무실에가져오고갖다놓고 사인받고 네사인받고선생님들이수업시간마다들어오셨다고사인을해야돼요그거가좀가끔빌때가있어요선생님들이까먹으시고그러면석이들이그검사받은그시즌이되면다받으러다녔어요막 네 그리고총무네돈막반창회아반창회가아니죠뭐수학여행이런거나좀큰거있으면은총무들이해야할일이있고뭐선생님한테돈모아서선물사드리고이럴때아맞다그리고반장은또스승의날행사준비해야되는것도있었고 스승의날랑이제선생님생신담임선생님생신때랑그다음또체육대회때도 아할일이많죠 네체육대회때도 할일이많고 은근많네요 수학여행수학여행갈때도하고수련회갈때도하고 현장학습갈 때, 네, 학습갈때도하고 아무튼모든활동은다참여해요 네네맞아요 맞아요 那每一个班呢，除了这一些以上我们说的这一些职务以外，还有 Sogi 书记，还有 Chomu 总务，就是总务部的负责人的意思啊，就是管理一些钱呐、啊，然后需要结算什么的时候，就需要总务过来处理一下事情。那除此以外，班长的话呢，还要做比如如下这些事情：스승의날행사，스승의날就是教师节。那教师节的时候就要组织一下什么活动这样的，或者呢，선생님생신，班主任的生日，那可能也需要组织一下，比如说送一些一起送一些花呀等等这样子的一些活动的准备，还有包括체육대회。这个体育竞技体育会体育会的时候也需要做活动，还有현장학습，去到某一个地方然后实际的来进行一个学习。总而言之，就是班长需要参与这个班级大大小小的一切事务。好了，听众朋友们，我知道你们来自于中国的各地方啊，那不知道在你们那个地方，一个班级或者是学校内除了刚才我们说的这一些职务以外，还有没有什么其他的比较特别的职务呢？希望你跟我们留言来做一个分享。那下一期再见了。